서울 하늘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 젖은 길바닥엔 네온등이 반짝거리고 또 밤을 달리는 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꽃망울은 꽃잎들을 더 활짝 터뜨릴 거고 계절은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겠죠. 바라는 게 있다면 3월 마지막 날에 내린 이 비가 서울 하늘에 낀 먼지를 씻어가듯이 그동안 우리 눈과 귀를 어지럽혔던 온갖 추문, 풍문들 모두 싹 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비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젤로 보리 커메스먼트 중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19동 706호씨 수연이 생일 축하한다고요? 저도 축하드립니다. 706호씨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인천 9월동 신세계아파트에서 오랜만에 엽서 보내주시는 김수지씨 사촌 혜진이 생일 축하한다는 엽서 역시 보내주셨네요. 군대 가기 전에 이 곡을 꼭 녹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경기도 안성군 오산리의 정동희씨 그 곡 띄워드릴게요. 녹음 준비하십시오. 만화 영화 천년 여왕 중에서 엔젤 퀸입니다. 만화영화 천년여왕 중에서 엔젤 퀸이었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음악이 아직까지도 절 유혹하고 있네요. 경북 금릉 덕전 삼리의 최희열씨. 오늘도 이 음악의 유혹의 손길 그냥 편안하게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상 819호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FM영화음악이 여러분께 음악을 선물드립니다. 여드름엔 아젤리아. 예, 고기력이 장어입니다.

영화 위대한 피츠카랄도 중에서 하늘의 천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70년대 독일의 뉴 저먼 시네마는 프랑스의 누벨바그와 종종 비교되는데요. 새로운 독일 영화의 흐름인 이 뉴 저먼 시네마를 대표하는 베르너 헤어저그 감독의 79년 깐느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입니다. 위대한 피츠카랄도, 이 영화가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3번째 영화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몽상가 피츠카랄도는 가구광 카루소의 오페라에 큰 감명을 받고 원대한 꿈을 설계합니다. 아마존 정글 속에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공연하겠다는 꿈이죠. 이때부터 밀림 속에 오페라 하우스를 세우려는 엄청난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앞건은 피츠카랄도와 원주민들이 거대한 배를 타고 아마존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어떤 카메라 트릭이나 특수효과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뒷얘기에 따르면요. 주연을 맡은 클라우스 킨스키, 그는 나스타샤 킨스키의 아버지인데요. 이 급류 장면의 촬영을 거부하니까 헤어저그 감독이 준비한 권총을 꺼내들어서 촬영을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자 이렇게 위협했다는데요.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려는 주인공 피츠카랄도의 꿈과 열정, 그것은 아마도 이 헤어저그 감독 자신의 모습 같네요. 이 영화는 금성에서 출시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8세기의 프랑스 귀족 사회로 무대를 옮깁니다. 영국 출신으로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감독 스티븐 프리어즈의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이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4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8세기 후반에 출간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귀족들의 사치와 부도덕한 사랑 게임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판매가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사교계의 꽃으로 군림하는 마르퀴즈 후작 부인은 항상 스캔들의 중심에 놓여있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마르퀴즈는 자신이 사랑하는 바스티드 백작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발몽을 끌어들입니다. 백작의 결혼 상대인 세시를 유혹하게 하려는 것이죠. 프랑스 귀족층의 암투와 부패한 정신을 풍자하고 있는 위험한 관계. 이 영화는 얼마 전에 국내에서 개봉된 밀러스 보만 감독의 발몽과 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위험한 관계가 이 얘기의 원조격인 셈이죠. 성격파 배우로 알려진 글렌 클로즈와 존 말코비치, 그리고 미셸 파이퍼의 연기도 영화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C에서 출시됐네요. 위험한 관계에 삽입된 바하곡 한 곡 듣겠습니다. 네 대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이 뇌파와 그 리듬이 같기 때문에 공부하기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하죠. 지금 공부하시면서 이 곡을 들으신 분들, 갑자기 공부가 너무 잘 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영화 위험한 관계에 삽입됐던 바하의 네 대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알레그로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영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지만요.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선정한 작품입니다. 역시 영국 출신의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대표작 2001년 우주여행 2001 A Space Odyssey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5번째 영화입니다. SF 영화사상 불후의 고전으로 이 영화는 불리우는데요. 세계 최정상의 과학소설가 아더 클라크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달 표면에 우주정거장이 건설돼서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2001년 우주과학자 프로이드가 급히 호출됩니다. 정체불명의 검은 비석 모노리스의 비밀을 밝혀내라는 것이죠. 큐브릭 감독은 300만 년 전 외계인이 달에 남기고 간 이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습니다. 2001년 우주여행은 196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영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영상도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클래식 음악과의 조화가 아주 뛰어난데요. 여러 장면에서 이 클래식 음악들이 흘러나와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 시대, 인간 원숭이들이 동물의 뼈로 무기 사용법을 터득해 나가는 첫 장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또 화성을 통과한 우주선이 우주공간을 천천히 날아가는 곡 장면에서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귀에 익은 클래식 선율이 영화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가 모자란다고 느껴질 정도로 영상과 음악의 조화가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죠. 대우에서 출시된 영화 2001년 우주여행 중에서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영화 2001년 우주여행 중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좀 난해하기는 하지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역시 비디오로 나와 있는 서기 2010년을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은 감이 잡힐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태리로 가봅니다. 자전거 도둑, 무방비 도시 이런 작품으로 리얼리즘 영화의 진수를 보여준 감독이죠. 비토리오 데시카의 1964년작 이태리식 결혼, Marriage Italian Style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이탈리아의 결혼 풍속도를 아주 사실적이고도 재미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바람둥이 도미니크,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는 공습을 피하려고 홍등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매춘부 돈나를 만납니다. 소피아 로렌이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20여 년간 관계를 지속하는 두 사람. 하지만 도미니크가 새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나는 그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그녀에게는 도미니크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죠. 갈등에 빠진 도미니크. 결국 돈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영화 역시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잔잔한 웃음과 따뜻함 그리고 서글픈 감성들이 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밝고 씩씩한 척하지만 유난히 마음이 여린 돈나 역의 소피아 로렌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모성적인 포용력과 화상 같은 정열을 함께 지닌 배우다 이런 평가를 받은 여배우죠. 그녀의 노래 솜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건강한 육체를 사랑하던 야성녀 니베스. 소피아 로렌이 만보춤을 멋지게 추던 영화 한여 중에서 듣겠습니다. 만보 바칸. 라라라라라라 맘보 맘보 맘보 바칸 맘보 맘보 라라라라라라라 맘보 맘보 맘보 바칸 맘보 맘보 es un mambo que se presta para armar un gran barullo todos bailarán en la fiesta mambo mambo mambo qué ritmo tiene el mambo qué sonido tiene el mambo mambo qué gusta a mí La-la-la-la-la-la-la Mambo, mambo Mambo bacán Mambo, mambo La-la-la-la-la-la-la Mambo, mambo Mambo bacán Mambo, mambo Es un mambo que se presta Para armar un gran barullo Todos bailarán en la fiesta Mambo, mambo, mambo, mambo Qué ritmo tiene el mambo Qué sonido tiene el mambo Mambo, qué gusta a mí Mambo bacán 한여 중에서 만보 박한 소피아 로렌의 노래였습니다. 엊그제 아카데미 시상식 때도 이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나와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에게 상을 수여했었는데요. 정말 얼굴에 그야말로 나는 세월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씌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태리식 결혼 이 영화에서는 아주 젊은 시절에 건강하고 멋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대우에서 출시된 비디오입니다. 아, 오늘은 특히 추억의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네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7번째 영화 역시 30년 전인 1965년에 제작된 존 프랑켄하이머 감독의 전쟁과 사랑입니다. 원제는 더 트레인이고요. TV에 방영됐을 때 제목은 대열차 작전이었죠. 나치 독일이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갈 무렵 독일 장교 하임은 프랑스 박물관의 미술품들을 몽땅 독일로 갖고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한 박물관장 필라르 여사는 철도청 책임자 라비 씨에게 미술품 수송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하죠. 또 라비 씨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레지스탕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미술품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의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철도 노선을 교묘히 이용한 프랑스가 KO승을 거둡니다. 라비 씨로 분한 버트 랭카스터와 필라르 여사 역의 잔느 모로의 연기도 훌륭하지만 이 예술을 사랑하는 냉철한 독일 장교 폴 스코필드의 여련이 유난히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67번째로 소개해드린 전쟁과 사랑, 원제랑은 달리 조금 이상한 제목이었죠. The Train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68번째 영화는요. 미국의 마이클 애프티드 감독, 그가 연출한 영화입니다. 마이클 애프티드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감독인데요. 그의 영화 정글 속의 고릴라, 이 영화 역시 정글 촬영이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아프리카 고릴라의 권위자이자 동물학자였던 실존인물 다이안 포시의 실화죠. 중앙아프리카 산악지대에서 희귀종 고릴라를 연구하던 포시, 시고니 웨버는 고릴라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그들의 세계에 심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밀렵꾼들의 달갑지 않은 출연이 이 여성학자와 고릴라들을 괴롭히죠. 싸움 끝에 밀렵꾼들을 죽이고 마는 포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고민하고 난관을 헤쳐가는 시고니 웨버의 연기가 아주 뛰어난데요. 그녀는 이 역할로 1988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동물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 동물과 인간이 상호 교감을 느끼는 장면이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죠. 이 영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릴라들과 포시의 애정이 교감되는 장면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마이클 애프티드 감독의 노력, 열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천사가 절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SKC에서 출시된 Gorillas in the Mist, 정글 속의 고릴라 중에서 듣겠습니다. 음악은 모리스 자르가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같은 제목의 Gorillas in the Mist입니다. 영화 정글 속의 고릴라 중에서 Gorillas in the Mist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중에서 가장 최근작이네요. 1990년에 제작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중년의 위기, 앨리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69번째 작품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들은 국내 극장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비디오로는 돈을 갖고 튀어라, 한나와 그 자매들, 뉴욕 스토리, 범죄와 비행 이런 몇 작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우디 앨런 영화의 특징은 대사에 있습니다. 산업화된 대도시 속에서 소외되고 좌절하는 인간들, 그들의 내면적인 갈등을 수준 높은 코미디로 풀어내는 게 그의 특징이죠. 하지만 문화권이 틀린 우리로서는 그의 코미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디 앨런의 영화는 어렵고 재미없다, 이런 평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자, 중년의 위기. 이 영화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의 관심사를 벗어나지 않는 작품입니다. 리무진 승용차에 밍크 코트를 걸친 앨리스. 결혼 16년째를 맞는 맨하탄의 부잣집 중년 부인인 앨리스는 어느 날 신비한 점술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환상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이 영화의 큰 줄기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은 자신의 다래끼를 고쳐준 중국인 침술가에게서,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문제로 차이나타운의 중국인을 찾아와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한 부인들에게서 이 영화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이기적이고 방탕한 졸부들의 삶을 아주 코믹하면서도 따끔하게 꼬집는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벌써 70번째 영화를 말씀드릴 순서네요. 그런데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이렇게 늘 말씀드리려니까 굉장히 호흡이 길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모진토라는 학회에 있었는데요.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임, 이것을 모진토라고 줄여서 말했었거든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도 GNV로 바꾸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GNV 70번째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드 진네만이 연출하고 제인 폰다와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주연한 줄리아인데요.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릴리안 헬만의 회상록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헬만은 젊은 시절에 우정과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 줄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줄리아는 투쟁적인 반나치 운동가가 되어 있죠.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두 친구. 하지만 우정은 다시 피어납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든 두 사람 간의 우정이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영화인데요. 특히 등장인물들의 성격 묘사가 뛰어납니다. 주연을 맡은 제이슨 로바즈와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이 둘 모두 이 영화로 77년도 아카데미 남녀 조연상을 수상했죠. 특히 바네사 레드그레이브는 수상 소감에서 영화 줄리아를 대변하듯이요, 파시즘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런 정치성 발언을 해서 야유와 성운을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줄리아 중에서 테마곡 듣겠습니다. 영화 줄리아의 테마였습니다. 지겐비,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오늘 8작품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쭉 다시 불러드릴게요. 위대한 피츠카랄도, 원제는 피츠카랄도고요. 베르너 헤어조그가 감독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영화는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s,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 작품이고요. 65번째 작품은 2001년 우주여행, 2001 A Space Odyssey, 스탠리 큐브릭 감독. 66번째 영화는 비토리오 데시카가 감독한 이태리식 결혼, Marriage Italian Style이었습니다. 다음 전쟁과 사랑은 존 프랭크나이머가 감독을 했고요. 원제는 The Train입니다. 정글 속의 고릴라는 마이클 앱티드가 감독을 한 원제 고릴라스 인 더 미스트였고요. 우디 알렌이 감독한 중년의 위기, 이 작품의 원제는 앨리스였습니다. 마지막 70번째 영화 줄리아, 원제도 줄리아고요. 프레디 진네만 감독의 작품입니다. 비디오 가게에 찾아가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감상하실 곡은 곧 국내에서도 개봉되는 영화입니다. 에단 호크 주연의 Alive.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고로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비행기, 이 속에 생존자들이 살기 위해서 인육을 먹는 이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을 다룬 영화죠. 아베 마리아, 네빌 브라더스의 아론 네빌이 부릅니다. 아론 네빌의 색다른 목소리로 들으신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클레너드의 I'll Find You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홍동식 프로듀서도 함께 물러가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